있으니까 내고 싶어도 내게 날개가 없죠 넌 너에게 손이 내 날개가 돼요 어둡고 외로운 것들은 잊어볼래요 너와 함께 힘나게 나쁜 맨속 돋아났지만 빛을 향한 나게 힘들고 아프더라도 날아갈 수 있던 나태 넌 두렵지 않게요 내 손을 잡아줄래요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내 선택한 그리고 모두 다 내가 만들어낸 운명이라 해도 내가 진주인 거 이 모든 생애 내가 치러갈 최가실 뿐이라 해도 넌 같이 걸어줘 나같이 날아줘 하늘 끝까지 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Hey, I never walk alone 잡아 너의 손 너의 온기가 느껴져 혼자가 아니야 Come on, crawl, crawl, crawl, crawl I like you like this Baby, walk, walk, walk, walk You like you like this Baby, run, run, run, run You like you like this Baby, fly, fly, fly, fly You like you like this Oh, oh, oh 이 길이 좀 멀고 험할지라도 함께 주겠니 Oh, oh, oh 넘어지고 때로 다칠지라도 함께 주겠니 I never walk alone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